막 베어낸 오동나무 그루터기를 보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오동나무에 베어낸 그루터기에서도 새롭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오릅니다. 이는 자우동이라고 부르는 더 좋은 목질의 목재가 되며 여기서 한 번 더 베어내서 나오는 새수는 손오동이라고 하여 오동나무 중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.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.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좌절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. 그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, 마치 오동나무를 베어내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 글을 쓰고 낭독하였습니다. 오동나무 그루터기 팟캐스트를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